매일 그대와 2부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로 시작합니다. 'Winner Takes It All' 아바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와, 어제가 입춘이었죠. 그런데 무슨 뭐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입춘이 아니라 입 하 같습니다. 날씨가 그냥 완전히 그 탱크탑 입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은요. 뭐 전 그렇게까지 입을 용기는 없었지만 뭐 추워서 못 입는 게 아니라 남의 눈을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입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참 더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면은요. 날씨가 뭐 이 겨울 냄새 날 기색이 보이질 않네요. 2월이면은 초봄이라 그러기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 늦겨울 뭐 요 정도쯤 돼야 될 것 같은데 남가주에서 겨울을 제대로 느껴본 게 언제였나 잘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를 보니까는 대체로 70도 중반에서 80도 또 초반 뭐 이렇게 내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주말경 돼야지만 한 70도 초중반 보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수도자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 건가 하면 당신은 그렇게 항상 고요하게 사는데 그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죠. 근데 마침 그 수도자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자, 이 우물 속을 좀 들어보다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죠. 물이 막 출렁출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수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물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는지요? 지금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방금 물을 길었을 때는 물이 고요하지 않았지만 이젠 고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 그것이 고요한 삶에서 얻어지는 경험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더랍니다. 봄의 입구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점점 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봄 입구에 들어선 거죠. 올 봄에는요. 하루 중에 아주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떼내 가지고 고요한 우물을 들여다보는 경험, 이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승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 가기 전에.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어 미움이 싹트기 전에 사랑한다고 한다고 약해지는 나의 마음 내 손길로 쉬게 해주어 언제나 그대 품 안에 영원하다고 하다고 손길로 쉬게 해주어 언제나 그대 품 안에 영원하다고 싹트기 전에 사랑한다고 한다고 이승철의 다가기 전에 였습니다. 2월 5일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 살핍니다. 26년 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끝을 본 날이 오늘입니다. 애플사가 애플 로고를 26년 동안 분쟁을 하다가 2007년 오늘 쟁취했습니다. 애플사가 애플 로고로 분쟁을 벌인 곳은 비틀즈 음악의 저작권을 지닌 애플코업이라는 레코드 회사인데요. 애플코업의 로고는 초록색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사의 사과 로고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고 그것이 26년이나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 오늘 해결이 됐는데 업계에서 떠도는 얘기는 애플사가 애플코업에 1억 달러를 주고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965년 오늘이에요. 한국 영화계에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만희 감독의 반공 영화 7인의 여포로 이 영화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반공 영화가 반공법에 위반됐다니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영화 내용이 북한군이 여자 포로 7명하고 함께 남한으로 귀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그려진 것이구만. 반공법에 위반이 된 것이랍니다. 반공 영화가 반공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이만희 감독 영화는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주인공은 코미디언 구봉서 씨였습니다. 한국 가요계를 보면 휘성이 1982년 오늘 태어났다고 하네요. 휘성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휘성의 대표곡 안 되나요 준비했습니다.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그 밤 사람 없는 사람들 품으로 금밤의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의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의 그 밤 그 밤의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안녕바다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마다 각도가 살짝 빗나가가지고 뭐 당황스럽게도 하고 좀 곤경에 빠지게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머피의 법칙 그렇게 부르든가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였습니다. 머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1949년에 발견했다는 인생 법칙입니다.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충격 완화장치 실험이 있었는데 이것이 1949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기술자의 사소한 배선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하죠. 이때 현장에 있던 머피가 한탄을 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하고요. 머피의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돼 간다 하는 의미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나쁜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설상가상 법칙으로도 곧잘 인용되고 하는 말입니다. DJ DOC 불러서 히트한 노래 머피의 법칙 이 가사도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바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그냥 지나칠 때는 그렇게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은 죽어도 안 온다든지 이 가려운 거 이거는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든지 학년 초에 아 저의 하고만은 제발 짝이 안 걸렸으면 하는데 그 애가 꼭 짝이 된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참 재밌는 법칙이죠? 그렇다면 이 머피의 법칙의 반대 요거는 뭘까요? 잘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셀리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당일 아침에 초치기로 우연히 펼쳐봤는데 그 책에서 그 펼쳐봤던 그 얘기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든지 지각이라서 잔뜩 기가 죽어서 교실 문을 살금살금 여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다든지 공부하다가 너무 졸린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이 셀리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맥 라이언이 맡은 역이죠.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을 이끌어내는 셀리 모습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셀리의 법칙이 머피의 법칙보다는 한결 즐거운 법칙이겠죠? 머피의 법칙인데요. 가사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DJ DOC입니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머피의 법칙, 그리고 잘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는 셀리의 법칙, 우리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요거 말고도 또 재미나는 일상생활의 법칙들이 몇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거퍼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질레트의 이사 법칙. 지난 이사 때 없어진 거는 이사할 때 꼭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입니다. 예,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습니다.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그 다음에 둘 다 있으면은요, 적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입니다. 다음엔 마퀘트의 일요 목수 제3법칙.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걸 사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코박의 수수께끼.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 통화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 행동이 평가 대상이 됐을 때 마음속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은 꼭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마인스 하트 법칙입니다. 또 아, 집에 가면서 먹어야지 하고 초콜릿을 샀습니다. 요 초콜릿이 근데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쇼핑백의 법칙. 다음에 호로위치의 법칙입니다. 라디오를 틀면요, 언제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오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디자이너의 제2법칙. 바쁜 일들은 모두 마감날이 같다는 거. 마지막으로 더러운 바닥엔 아이들이 아무것도 흘리지 않아요. 요거를 스코프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재미나는 일상생활의 몇몇 가지 법칙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무기여 자리 거라 박상민입니다. 버렸지. 첫사랑이 무기여 자리꺼라 박상민이었습니다. Still Got the Blues 게리 무어의 노래에 이어집니다. 갓더 블루스 게리 무어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뽀얀 자태가 자꾸자꾸 생각나고 뜨거운 듯 시원한 그 맛, 아무래도 우리는 큰가마 곰탕과 사랑에 빠진 듯해요. 큰가마 새해 신메뉴 큰가마 곰탕, 사태와 양기로 두꺼운 영양 만점의 곰탕, 고슬고슬 돌솥밥을 말아 김치 깍두기랑 한 그릇 뚝딱.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설레 그 곡이 알고 싶다. The Palace of Versailles, 영국 가수 엘 스튜어트의 노래 번안한 곡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들으셨습니다. 매일 그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루하고 평범한 그날 그날들이죠. 매일 그 일상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연금술 이번 주에는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혜량이었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I was in a hurry as you are. I was like you. There was a day when I just had to tell my point of view.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10시를 알려드립니다.